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를 힘있게 떨쳐갈 신념의 노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대진군을 힘차게 타고 초가는 우리 조국강산에 천만 군민의 신념의 노래가 끝없이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계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조원진해가는 백두산 대국의 진군가와도 같이 우렁차게 울리고 있는 노래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 진격해 간다 나가자 조선아 광중만 부른다라 경제화된 모령 병진 병진 앞으로 격주 높이 울려가는 노래 고절 속에 장엄이 안겨옵니다. 경제고 원술과 핵무력 원술을 필승의 복음으로 틀어지고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기상이 우리를 질식시켜보려고 위제와 그 추종 세력이 그 무슨 제재교리를 이혼이어 조작하면서 최후 발악하고 있는 조성된 종세와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똑똑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지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계를 따라 힘차게 조언진해온 것이 천만 번 옳았으며 당의 용도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병진의 한길로만 나아갈 때 승리만이 있다는 진리를 땅의 진약을 볼 수 있느라 우리가 갈 길은 이 길뿐이다 막아서 조선아 필승의 승승높이 보면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은 풍족한 나날의 고른 길이 아니었고 걸음걸음 시련과 역경이 막아나선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고 경험도 없었지만 강위력한 총대 위에 평화도 있고 인민의 행복도 있기에 우리 당은 이 길에서 순간의 주저도 없이 오직 곧바로 연속 공격전을 들이댔고 민족사족 대사변들을 연애연방 안아왔으니 가슴 벅찬 그 특대사변들을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체 조선의 초수소탄 시험의 대성공에 이어서 지난해 국방과학부문에서 이룩된 눈부신 사변들과 올해 이룩된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3.18 혁명, 7.4 혁명, 7.28의 기적적 승리 그리고 뜻깊은 9월의 조국강산을 진감시킨 초강력 열 핵무기의 장쾌한 내성. 진정 그것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를 높이두시고 백두의 산악 같은 무비의 탐욕과 배짱으로 원수들의 악랄한 도전을 단호히 추갈기시며 핵무력 강화의 강행 돌파전을 진두지휘하신 경리하는 원수님의 정욕적인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 것입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아래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 속에서 우리 조국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솟구쳐 올랐으니 그날 아래 우리 민은 병진의 길에 나라의 자주적 존엄과 번영도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도 있음을 더욱 깊이 체득했습니다. 당을 따라 고른 병진의 길에서 우리 조국의 모습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고 자랑 또한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 전동 참여, 비행기, 세용의 뜨락도로와 보호소, 자동차와 첨단 기계 설비들이 이혼이어 태어나고 시간을 주름잡으며 일도선 새 고리들의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의 웃음소리도 즐겁지만 우리의 것들이 쏟아지는 행복의 기적들은 볼수록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당이 가리키는 병진의 한계를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며 그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 것은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굳세게 간직되어 있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과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위대한 당의 도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오직 병진 병진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녕 투쟁과 생활을 통해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뼛속 깊이 새긴 우리 민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를 더 힘차게 떨쳐갈 것이며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진군해가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 것입니다.